청량리 하면 딱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뭐가 떠오릅니까? 예? 정신병원. 어르신들은 그럽니다. 젊은 사람들은요? 588. 청량리 하면 그런 588은 청량리가 아닙니다. 원래 전농농입니다. 근데 다 청량리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북한에서 건너올 때 임진강을 건너서 38선을 건너온 사람들을 뭐라고 부른 줄 아십니까? 아주 옛날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38따라지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38따라지. 38선을 따라 남한으로 남아야 왔다. 이렇게 분답니다. 제가 안동에를 갔다 왔습니다. 안동에 가니까 김씨들이 가득하더라고요. 안동 김씨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양반, 세도정치. 우리 유나에게 물어보면 명확합니다. 조선을 멸망의 길로 인도한 외척세력. 안동 김씨는 뭐 그 부분도 있지만 그러지 않는 분도 있는데 안동 김씨 하면 그런 뉘앙스가 딱 떠오르는 겁니다. 서울 사람을 경상도 사람이나 전라도 사람들이 뭐라고 부른지 아십니까? 깍쟁이. 뭐 깍쟁이가 아닌 사람도 있겠는데 대체로 시골 사람들이 보면 그렇게 보이는 거죠. 깍쟁이. 이와 비슷하게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애굽 사람이 보면 뭐라고 불렀을까요? 이게 성경 퀴즈인데 해보시네요. 18절 한번 봐보십시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 이르기를.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있습니까? 예,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예, 다른 나라 사람들은 예, 애굽의 사람들이라든지 그 주변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우리처럼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안 불렀습니다. 히브리 사람들 이렇게 불렀습니다. 오늘은 왜 이 히브리 사람이라고 부르게 되었는지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같이 잠시 고민하려고 합니다. 세 가지를 살필 겁니다. 전체 스토리를 잠시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지만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이미 인생을 포기하고 노년으로 접어든 80살이 된 모세를 찾아오셨죠. 노인이죠. 직업은 뭐였습니까? 목동이었죠.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제 생각입니다만 모세는 이렇게 살다가 장인의 양들을 치르며 살다가 생을 마치겠구나 이랬을런지도 모릅니다. 모세가 양을 치고 있는데 하루였습니다. 지나가는데 가시던 불에 불이 붙었습니다. 근데 꺼지지를 않습니다. 이상하다 다가갔는데 거기에 여호와의 사자가 딸기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뭐라 합니까? 모세야 모세야. 할아버지한테 80이 돼. 하나님이 나타나서 모세야 모세야 이런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게 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불꽃을 자세히 보려고 했는데 이리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지금 서 있는 것은 거룩한 땅이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것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모세가 이 말씀을 듣더니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야 모세야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았다 들었다 그 근심을 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어 적과 꿀이 흐르는 아름답고 광대한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예,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모세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 그래서 가서 내 자손을 인도하여 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그랬더니 모세가 예 알겠습니다 그랬나요? 아니죠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나 같은 노인네가 어떻게 바로를 상대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반문을 한 거죠.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성경에 들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재차 말하죠.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 내가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낸 후에 이 지금 너희 서 있는 이 호렙산에서 예배하게 될 것이다. 그러자 하나님 모세가 다시 못 가겠다라는 표현을 달리 말하죠. 아니 그러면 조상의 하나님이 와서 구원해 내겠다고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물으면 뭐라고 합니까?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면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물어보고 내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랬더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정의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는 자입니다. 그렇게 되어지죠? 이렇게 되어지자 15절 여러분 읽었던 이하에 모세가 하나님께 묻고 나자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러더니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떤 하나님인지를 보여주기 시작하죠. 뭐라 합니까?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조상에 나타내 보여주는 하나님과 내가 앞으로 보여줄 하나님이 링크되어 있다. 똑같다. 연속성이 있다. 이런 표현을 드는 거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행해질 역사를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될 텐데 그때 너희가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를 이제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그게 뭐냐 하면 인도하여 출애굽시켜서 구원해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고 오는 세대 동안 하나님이 조상의 하나님 스스로 있는 분 이렇게 알았는데 이제는 출애굽의 하나님으로 기억하게 될 것이고 부르게 될 것이고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3장에 계속 보여줘 왔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실까요? 한 달밖에 안 됐습니까? 하나님은 조상의 하나님. 다른 말로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보냅니다. 보내시는데 보내기 전에 보시는 하나님이시죠. 자기 백성의 고통을 보고 자기 백성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 마음의 한탄과 근심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이시죠. 바로에게 모세를 보내죠. 적절한 시간에 적당한 때에 사람은 아니라고 하는데 모세를 불러서 노인네를 보내는 거죠. 또 하나님은 그들을 빼내어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죠. 근데 이것들을 다 종합해 보면 보시고 보내시고 인도하시고 또 조상의 하나님 다 종합해 보면 뭐냐면 출애굽의 하나님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것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출애굽의 하나님이다. 조상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출애굽의 하나님. 고통을 보시는 하나님은 건져내시는 출애굽의 하나님. 자기 사자를 보내시는 하나님은 보내셔서 건져내시는 출애굽의 하나님. 인도에 내시는 하나님은 건져내어 약속이 있다고 하는 인도에 가는 출애굽의 하나님. 이걸 말씀하죠. 그러면서 이 출애굽의 하나님이 영원한 이름이 될 것이고 대대로 기억할 칭호가 될 것이다. 거기에다가 하나를 더 얹어놓은 것이 아까 말했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이겁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정의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출애굽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8절에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하나님은 자신을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이란 말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히브리 사람, 이 히브리란 말의 원래 뜻은 뭔지 아십니까? 건너온 사람들. 애굽 사람들이 보니까 이 사람들은 건너온 사람들입니다. 건너온 사람들. 먹을 것이 없어서 건너온 사람들. 그 전에 아브라함과 그 조상들은 어디서 건너왔습니까? 저 아람 땅에서 또 가나안 땅으로 건너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말은 원래 정착민이 아니라 건너온 사람들. 서울이 고향인 사람이 많지 않으시죠? 연희성 목사님은 사대문 밖에서 서울 사람입니다. 송문희 권사님은 사대문 안에 있는 서울 사람이고, 사대문 안에 있는 서울 사람과 사대문 밖에 있는 서울 사람은 천지 차이라고 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지만 다 각각의 시골에서 서울로 건너온 사람들입니다. 근데 히브리 사람, 히브리란 말이 그런 말입니다. 히브리 사람은 원래 정착민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살던 사람들인데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3장 7절 한번 봐보십시오. 여러분이 한번 읽을까요? 3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냥 뭐라고 합니까? 내 백성의 하나님은 그 히브리 사람을 건너온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내 백성. 10절도 한번 봐보십시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 너로. 그 다음에 뭐라고 됐습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정처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라고 부르며 그들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라고 했고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했었고 더 나아가 영원히 기억할 출애굽의 하나님이라고 했었는데 이제 그뿐만 아니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자기 스스로를 히브리 사람들의 정처 없는 사람들의 하나님, 건너온 자들의 하나님, 애굽에서 건져낸 자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걸 다 합치면 뭔지 아십니까? 출애굽의 하나님, 건너온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이걸 다 합치면은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건너온 자들로 묘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구원 받으셨죠? 아멘? 안 받으셨군요. 구원받은 것을 뭐라고 하냐면 건너오고 애굽에서 건져내어지고 약속을 따라 조상의 하나님이 약속한 바를 이루어서 그것이 자기의 펼쳐진 것을 경험한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출애굽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질문해 봐야 되겠죠, 그러면. 나는 출애굽을 경험했는가? 어떻습니까? 출애굽의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히브리 사람이란 칭호가 있듯이 안디옥교회의 사람들은 예수를 따라 살다 보니까 뭐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인. 그게 좋은 말이 아닙니다. 예수쟁이라는 말이었기 그 당시 비아냥거리는 말입니다. 건너온 경험을 한 사람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죄에서 출애굽을 하셨습니까? 애굽이라는 세상에서의 출애굽을 경험하셨습니까? 세상에서 건너온 자들입니다. 정처 없는 자들이 건너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며 약속의 땅에 거주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찬양 인도하는 우리 세훈 형님도 한번 물어보십시오. 난 건너온 자인가? 죄에서 출애굽을 하셨나요? 세상이라는 곳에 정처 없는 곳에서 건너와서 사람들이 보면 여러분들은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가요? 나는 건너온 자가 맞는가? 어떻습니까?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이 본문에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한선희 집사님이 읽었죠? 이사야서? 이사야 40장부터 66장은 다 이 출애굽의 모티브를 가지고 제2의 출애굽을 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군데만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43장 15절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43장 15절입니다. 제가 15절 읽고 여러분이 16절 읽고 17절, 18절, 19절까지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여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이 말이 지금 홍해를 연상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을 연상하고 있는 겁니다. 17절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19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이 출애굽은 그 후에 사는 사람들이 다 경험해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포로로 끌려왔던 그들에게도 돌아오는 걸 뭐라고 하냐면 사막에 길을 내고 강을 내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출애굽시켰다. 제2의 출애굽을 시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어디를 인용하냐면 이 이사야서를 인용하며 제3의 출애굽을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4장 제가 오늘 묵도할 때 읽어드렸던 본문이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성취되었느니라. 예수가 제3의 수용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막 뛰놀며 찬양하는 요한계시록을 가면 또 출애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출애굽의 이야기가.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5장입니다. 여러분 찾지 마십시오.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궐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여호와고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출애굽기 13장 14장을 인용한 겁니다. 출애굽의 하나님은 그 당시만이 아닌 예수님 때만이 아닌 우리도 경험해야 되고 앞으로 올 세대들도 경험하며 정말에 이 출애굽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신천신지에 들어가 사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게 성경의 핵이라면 나는 장로이기 전에, 목사이기 전에, 집사이기 전에, 권사이기 전에 교회를 얼마나 다녔든 관계없습니다. 죄에서 해방된 출애굽을 경험했는가?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눈먼 자에게 보는 것이 일어난 이 복음 무엇인지 여러분은 영적 눈이 띄어졌습니까? 영적으로 경험하셨습니까? 보이지 않던 세계가 보이십니까? 이 물음을 하셔야 됩니다. 더 나아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광야의 세상에서 고단하고 물이 부족하고 먹을 것이 없으며 대적들이 앞에 있어도 여전히 나를 출애굽시킨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해 갈 것을 믿으시나요? 여러분에게 권하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뜻밖의 회심이라는 책입니다. 약간 그냥 한 분이 예수 믿은 이야기를 담아놨는데 굉장히 약간 어렵습니다. 그러나 꼭 읽어보길 권합니다. 저자는 로자리아 샴페인 버터필드입니다. 아바 서원에서 나왔습니다. 아마 다른 데서 나왔을지 모르겠는데 12,600원입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레즈비언이었습니다. 레즈비언. 아시죠? 여자와 살면서 한 사람은 남자 역할하고 한 사람은 여자 역할하고. 그리고 미국의 유명한 대학의 영문학 종신 교수였습니다. 게다가 이분은 LGBT,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소위 트랜스젠더란 말입니다. 이분들의 인권을 옹호하는 글을 쓰고 칼럼을 내고 이런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이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분입니다. 삼일째 하나님을 얼마나 반박을 잘하는지 지역신문에다 내고 그럽니다. 이분이 우리 한국계 이슈입니다. 키어 이론이라고 그걸 다 만드는데 일조를 했던 분입니다. 교회에서 죄라고 부르는 음란한 행위들에 대하여 정당성을 부여하면서 평생을 살고 살겠다고 말했던 분이었습니다. 예수라는 단어가 목구멍에 들어가면 가시가 걸리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글을 하나 써서 지역신문에 냈어요. 그러니까 보수주의 기독교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막 댓글부터 시작을 해서 편지를 보내고 그 이분이 집에서 하는 일이 이건 옹호, 이것은 반대, 이것은 옹호, 이것은 반대, 이것은 옹호, 이건 반대 쭉 하는데 한 편지가 이쪽도 아니고 이쪽도 아닌 겁니다. 이 편지를 어떻게 하지? 책상에 얹어놨습니다. 한참이 지난 다음에 또 이거 하는 이 편지는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펼쳐봅니다. 펼쳐봤더니 장로교 교인 한 사람이 나중에 이제 목사가 되는데 케빈이라는 교인이죠. 신실한 분과 나는 당신과 대화를 하고 싶습니다. 이분이 하다 혹시나 대화하고 싶으면 한 번만 찾아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분이 찾아갔습니다. 근데 성경을 들어서 레즈비언을 비판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이분이 하는 이야기를 다 들어주는 겁니다. 이분이 조금씩 이 케빈이라는 분의 이야기를,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더니 그 케빈이 가지고 있는 친절함과 넉넉함과 비판하지 않고 다 받아주면서 이야기는 그 모습에 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목사의 아내가 됩니다. 자기 여자 파트너를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영문학 교수의 자리를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전통적인 시편 찬송만 하는 그 교회 목사의 아내가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리고 나중에 흑인 아이들을 그 당시에는 4명이나 입양을 해서 집에서 홈스쿨링을 하면서 기릅니다. 이분이 쓴 책입니다. 뜻밖의 회심. 이분이 그렇게 말합니다. 289장 한번 펴보십시오. 찬송가 289장. 반주 한번 해주실래요? 열려면? 찬송가 289장 천천히 해주세요. 주님이 자기 마음에 오니까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재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이분이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자기는 새로운 엑소덕스를 출애굽을 경험했다. 성경은 아주 분명합니다. 출애굽을 경험한 자들과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의 두 종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항상 출애굽을 경험한 자들과 경험치 못한 자들의 싸움이 이어집니다. 왜 싸울까요?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 모를까요? 출애굽시킨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거나 출애굽을 경험하였으나 여리고 어린 신자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서로 싸운다는 것은 세상으로 돌아가겠다는 의미입니다. 십자가의 정신이 사라지고 세상 사고가 그 속에 깊이 배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가면 빌어먹을 교회가 됩니다. 이게 교회인지 세상인지. 명성교회 세습보다 더 역겨운 교회의 모습은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의 난장판을 만드는 것입니다. 싸운다는 것은 분리개척을 10개를 해도 100개를 해도 훨씬 더 전도의 문을 막고 상실감을 가져다주며 주님의 이름을 욕먹이는 일입니다. 교회의 십자가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출애굽의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은 망령된 행실을 끊고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 무릎을 꿇습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다시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다시 2017년을 복음으로 채워가십시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하자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새 사람 되고 내가 그렇게 갈망하고 바라던 참빛을 찾았습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입술의 찬양이 아니며 박자의 찬양이 아니며 우리 심령의 노래가 여호와 그는 크고 위대하시다. 다시 출애굽의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여기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